재미동포 요송 안우니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조선전쟁 참가국들을 포함한 40개국의 학계, 실업계, 시민사회계, 군부 출신 등 요송 지도자들을 대표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요구하는 편지를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보냈습니다. 편지는 외교만이 조선반도가 직면해 있는 핵위기와 전쟁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데 대해 밝혔습니다. 조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로 분열되어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. 편지는 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에서 전쟁을 막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안아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. 1953년에 조선종전협정을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과정을 개시해야 한다. 1950년부터 조선반도는 핵무기 등의 항시적인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 위협은 조선 사람들을 항상 불안하게 하였다. 더욱이 최근 미국 미사일 방위체계 사드의 남대선 배비는 북과 남 주변국들의 긴장만 보여주고 있다. 평화는 가장 위력한 전쟁 억제력이다. 편지는 미국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만 조선반도와 그 지역에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